전국 지질탐 사부문 일꾼 열성자 회의가 25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기간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지질탐사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을 분석 총화하고 당대 7차 대회가 제시한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지질탐사 부문 일꾼들이 공업의 적후병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진경로를 열어나가는 선봉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박봉주 동지와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도시, 군, 기관, 공장, 기업소 책임일꾼들, 전국의 모범적인 지질탐사부문 일꾼들과 탐사대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 전국 지질탐사부문 일꾼 열성자 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소환, 지질탐사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고치자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지질탐사 사업은 나라의 지질구성을 해명하고 지하자원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사회주의 경제강국 인민의 낙원을 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 밑에 지난 기간 지질탐사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데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와 애국 헌신의 노고 속에 나라의 지질구성이 종합체계화되고 전국 도초에 유망한 석탄 광물 매장지들이 확보되어 경제의 자립적 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국내 자원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었으며 중요대상 건설을 위한 기반탐사와 지하수, 온천탐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이 땅 후의 일도선 굴지의 대규모 탄광과 광산들,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족 창조물들 마다에는 조국 본영의 밑보리가 되어 헌신분투하여 온 지질탐사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누가 보건 말건 변함없이 자기의 혁명초서를 지켜 성실한 노력과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회의 참가자들과 전국의 지질탐사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당대 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질탐사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적후 전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지질탐사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지질탐사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하여 가르치시었습니다. 현 시기 지질탐사 부문 앞에 나서는 기본 과업은 탐사 역량을 정비 보강하고 현대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탐사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방 초코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히시었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경제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질탐사부문의 발전 전략을 과학적으로 전망성 있게 세우고 단계별로 어김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하자원 탐사와 국토 탐사를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최신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지질탐사 사업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탐사 설비들을 현대화 국산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지하자원 보호감독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지질탐사부문에 대한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에 국가적 힘을 놓을 때 대하여 가로치시었습니다. 평양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소환해서 지질탐사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지질탐사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륙타강의 혁명정신으로 지질탐사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질탐사 사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미업이 경야는 김정은동제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지질탐사 사업에 세력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지질탐사 방침의 정당성과 고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현능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 소환을 높이 받들고 지질탐사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라의 지하자원을 남김없이 찾아내는 공업의 조커병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창조와 변혁으로 빛나는 위대한 노동당 시대를 온 세상에 떨쳐나갈 때 대하여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